안녕하세요. 남방의 잡다한 이야기의 남방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펜을 들어 라디오 스크립트를 쓰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하네요. 아주 예전에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우리들끼리의 라디오를 만들어 놀고는 했었는데 거의 6년 만에 다시 옛 기억을 더듬어 라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사실은 소개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남빵이라는 저의 가명 빼고는 하나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뭐 목소리로 제가 남자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이는 무엇인지 다 비밀로 간직한 채로 라디오를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뭐 범죄자나 숨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만약에라도 제가 누군지 안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나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조금씩 저에 대해서도 아주 가끔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이름은 남방의 잡다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저 제가 책, 음악, 영화, 웹툰 등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다입니다. 아주 가끔씩 제가 살아가면서 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얼굴을 알수 없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시작해 봅니다. 우리 먼저 첫곡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을 제일 처음으로 들려드릴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Yeah.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하나 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라는 부분인데요.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른 상태명을 해도 꼭 이 가사로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음번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는 DCEU, DC Extended Universe였어요. 이것 또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저 제가 새로 나온 영화 저스티스 리그를 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예요. 물론 영화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보았는데 그때 영화 시간이 조금 늦어서 앞에 있는 원더우먼 파트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서 다시 보고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마블 코믹스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영화 쪽에서는 조금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저는 마블의 캐릭터들도 참 좋아하지만 조금 더 DC의 캐릭터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DCU의 영화들로는 2013년에 개봉한 맨 오브 스틸 슈퍼맨을 시작으로 2016년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과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리고 2017년에 원더우먼과 저스티스 리그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영화 평가는 맨 오브 스틸이 55점, 배트맨 대 슈퍼맨이 27점,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26점, 원더우먼이 92점,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가 40점을 받았습니다. 원더우먼을 제외하고는 80점 이상을 받은 영화가 없고 맨 오브 스틸만이 가까스로 50점을 넘겼네요. 옆 동네인 마블과 비교를 해본다면 처참한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80점을 넘겼고요.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토르 다크월드의 66점, 아이언맨 2의 73점, 그리고 토르 1편의 77점입니다. 아직 마블이 그렇게 자리 잡지 못했던 2010년과 2011년에 나왔던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했던 토르라는 캐릭터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높은 점수임에는 틀림없이 보이네요. 이렇게 상반된 행보를 걷고 있는 DC와 마블을 볼 때 개인적으로 DC의 팬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 배트맨, 플래시, 그리고 원더우먼임을 가정했을 때 DC의 발걸음이 팬으로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상반된 행보는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명의 영웅들이 한 영화에 등장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던 2012년의 어벤져스로 인해 아마 DC에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2012년에 같이 개봉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의 3부작 마지막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로튼토마토 87점의 평가를 받았지만 어벤져스의 92점을 꺾기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아마 이때부터 DC가 조금 급하게 본인들의 어벤져스인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DC와 마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블은 어벤져스를 기획하는 것에 있어 스토리보다 캐릭터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2010년 아이언맨 2, 2011년에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들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확장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들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솔로 영화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도 각각 아이언맨 2와 토르에서 먼저 등장하므로 관객들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캐릭터들이 아닌 친숙한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헐크 또한 물론 이제 당시에는 마크 러팔로가 아닌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캐릭터였습니다. 또 영화에 숨겨진 많은 이스터에그와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차례대로 보여줌으로 어벤져스라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마블에 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DC를 보면 캐릭터들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닌 스토리를 먼저 보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라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을 보여주고 그 다음 영화인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우리 새로운 배트맨을 보여준과 동시에 원더우먼까지 등장을 시켰었죠. 이에도 모자랐던지 아예 영화 내에서는 앞으로 본인들이 기획하고 있는 플래시, 아쿠아맨 그리고 사이보그까지 보여주므로 우리는 마블과 다르게 스토리를 먼저 보여주고 우리의 캐릭터들을 소개시켜줄게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DC의 이 행보와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DC의 스토리텔링은 조금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모든 영화에는 기승전결이 필요합니다.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토리텔링에 이 기승전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들을 소개시킨 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로 인해 바뀌어져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리고 결국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라는 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DC의 행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배트맨 대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가 흥행과 평론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스티스 리그에서 소개된 나머지 3명의 영웅들의 솔로 무비는 아쿠아맨이 2018년, 사이보그가 2020년, 개봉 예정으로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을 기다려야만 하고 꽤나 재미있는 캐릭터 설정을 보였던 플래시의 단독 영화는 아직 정확한 개봉 예정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캐릭터들은 모두 가져다 썼지만 정작 그 캐릭터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아직 멀었거나 개봉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2011년에 개봉에 폭망한 그린랜턴, 로튼토마토에서는 26점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우리 그린랜턴의 모습도 저스티스 리그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이제 원더우먼이 배트맨을 찾아와 마더박스와 스테판 울프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신들과 아마존, 아틀란티스, 인간들 그리고 우주의 존재들이 다 힘을 합쳐 싸웠던 이야기에 이야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린랜턴 군단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고 DC는 그린랜턴 군단이라는 제목의 영화의 개봉 예정을 2020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준비해서 올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DCEU를 다듬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DC의 팬이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 부정적인 사실들만 나열해 놓은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 그리고 DCEU의 영화들을 변호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원더우먼의 테마곡 등장곡인 원더우먼의 띔을 조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더우먼의 띰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음악은 한스 짐머가 작곡한 곡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처음 나왔던 곡이죠. 배트맨은 둠스데이를 고담으로 다시 데려오는 중 공격을 받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둠스데이의 공격을 받기 전 원더우먼이 이띰 음악과 함께 영화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친구랑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데 정말 소름 끼치면서 아마 난이 배우와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에 입덕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입덕해 버렸습니다. 가엘 가돗이라는 이스라엘 배우가 연기한 원더우먼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코피 터지지 않으려고 심장아 나대지 마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뭐 어쨌든 다시 DCU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음악 전에 DC의 아쉬움 점들만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좀 영화 하나하나를 변호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개봉한 우리 슈퍼맨 맨 오브 스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DCU의 가장 첫 번째 영화로서 슈퍼맨의 리부트작입니다. 이제 헨리 카빌이 연기한 슈퍼맨의 영화는 크립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슈퍼맨이 지구에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영화에 조금 후한 평점을 주는 저로서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DCU의 그첫 번째로 포문을 연 영화로서는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DC의 색이 조금 그렇듯이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를 띄웠고요.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같이 제작에 참여했었다 보니 조금 더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슈퍼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제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관객들이 그나마 조금 덜 지루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었고요. 이제 잭 스나이더의 시원시원한 액션과 파괴되는 장면들 그리고 놀란 감독의 철학적인 배경들이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만 알았던 슈퍼맨이 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가 단순히 치고받고 싸운다, 뭐 인간적인 클라크의 내적 갈등과 자신의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갈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들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고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DCU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가는 첫 시작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화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거는 바로 슈퍼맨의 절대적인 선행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영화 중반에 크립톤의 아버지였던 조엘이 칼엘에게 넌 지구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될 거야. 그들은 뒤처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거야. 허나 때가 되면 태양 아래서 너와 함께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넌 인간을 도와 기적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 말이 슈퍼맨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만 합니다. 그 완벽을 육체적인 완벽과 정신세계의 완벽이라고 한다면 이미 슈퍼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완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신세계의 완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또 남들이 넘볼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대부분 그 힘을 악용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독재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맨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슈퍼맨의 모습을 다룬 것이 코믹스에서 소개되었던 슈퍼맨 레드선입니다. 이 작중에서는 슈퍼맨이 미국이 아닌 소련, 구소련이죠. 여기에 떨어져 이오시프 스탈린의 후계자가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구와 크립톤의 아버지로부터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조 에릭 카렐에게 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를 도와 기적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때가 되면 넌 인간들을 도와 기적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을 하며 기적을 이루는 주체가 슈퍼맨이 아닌 인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그 주체를 도와주는 서브 캐릭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 절대적인 이상으로 방향을 잡은 슈퍼맨은 도와주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 그 마지막 씬이죠. 자신을 감시하는 드론을 부수고 장군이 네가 어떻게 미국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 라는 질문에 슈퍼맨은 나는 칸자스에서 자라왔어요. 나는 미국인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육체와 정신을 가졌지만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인간적인 면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슈퍼맨은 장군에게 나는 당신들을 돕고 싶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의 선택이어야만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뭐 개인적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아마 슈퍼맨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하는 희망은 믿음이야. 모두가 선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슈퍼맨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절대적인 선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선이 추구하는 모두가 선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인간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선사하는 슈퍼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슈퍼맨의 인간적인 모습은 나중에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과 저스티스 리그의 스토리텔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영화를 다룰 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스틸의 OST 중에 하나인 플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슈퍼맨이 처음으로 본인의 수트를 입고 자신의 힘을 깨달으면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장면에 삽입된 곡입니다. 이 장면 동안 정말 시원시원했었죠.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 보라라는 아버지 조엘의 대사와 함께 그 북극의 하늘을 처음으로 날아다니는 슈퍼맨의 모습이 참으로 시원시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파괴도 시원했었던 만큼 이 파괴의 부분이 배트맨 대 슈퍼맨의 도입부에서도 나오게 됐었죠. 단 두 명, 슈퍼맨과 그리고 조드 장군의 싸움이 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자 배트맨이 슈퍼맨에 대한 의구심과 이제 알 수 없는 증오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제 만약 슈퍼맨이 나쁜 마음을 먹고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요. 물론 계속해서 알프레드가 슈퍼맨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배트맨에게는 시야에도 안 먹히죠. 도리어 지난 날들을 말하며 오늘은 아니겠죠. 알프레드, 고담의 지난 20년을 보아보아요. 우리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중 얼마나 그 착함을 유지했나요? 라고 그의 뜻을 전합니다. 물론 영화 중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3부작 중에 두 번째인 다크나이트에서도 나왔듯이 배트맨 그 스스로 자신과 반대된 백기사라고 표현했던 하비 덴트조차 결국은 투페이스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배트맨도 환멸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스티스 리그에서 원더우먼이 배트맨에게 얼마나 이 일, 얼마나 사람들을 구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숨을 쉬면서 지금도 간신히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배트맨이 슈퍼맨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은 슈퍼맨이 인류의 적이 아니라고 해도 그가 갑자기 인류를 적으로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라 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 오브 스틸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았듯이 슈퍼맨은 절대적인 선과 함께 인간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배트맨은 슈퍼맨의 무조건적인 적과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슈퍼맨에게 배트맨이 죄송합니다. 배트맨이 슈퍼맨에게 너도 피를 흘리나 흘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슈퍼맨의 완벽한 육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배트맨은 그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배트맨의 주된 무기가 상대방에게 주는 공포심과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즉 전혀 인간적이지 않을 것 같은 슈퍼맨에게 배트맨은 인간미라는 것을 선물해 주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결국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립은 그들만의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배트맨은 슈퍼맨의 상대가 되지 못했었죠. 그러나 렉스 루터에게 빼앗은 크립토나이트를 활용해서 슈퍼맨의 궁지에까지 몰게 하고 마지막 그 창을 들어서 슈퍼맨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슈퍼맨이 단 한마디의 대사를 외칩니다. 마사, 마사를 구해줘. 우리는 배트맨의 엄마 이름이 마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트맨의 트라우마이자 그를 강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입에서 그 마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그의 행동을 멈추고 슈퍼맨을 윽박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너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윽박 지른다고 했는데 너무 나긋나긋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뭐 어쨌든 매우 화를 내면서 이 대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여기서 이제 로이스 레인의 등장으로 배트맨은 이제 마사가 슈퍼맨의 엄마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무척이나 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망을 표출했었습니다. 이제 너무 싱겁게 배트맨과 슈퍼맨의 그 갈등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배트맨이 더 이상 슈퍼맨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배트맨이 슈퍼맨에게서 인간미, 그 인간밖에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았던 슈퍼맨의 등장으로 그리고 그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살렸던 사람들 또한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을 작 중에서 이제 청문회로 부르고자 했던 이유였고요. 배트맨은 같은 이유에서 슈퍼맨을 대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인류를 말살하려 될까봐. 하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그의 인간미를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를 발견한 바로 이 장면에서 그 초인적인 완벽하고 상처를 받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슈퍼맨 또한 엄마를 지키려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배트맨을 멈추고 또 그의 갈등을 해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의 해소가 많이 어거지이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까지의 스토리텔링이 빈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알아챌 수 있고 납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저 그 마사라는 이름 하나로 너무나도 쉽게 방금까지 저기 갑자기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스토리텔링이 빈약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찬찬히 그 내용을 뜯어보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한번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제가 절대 DC의 그리고 배트맨의 광팬은 아닙니다. 그죠? 처스를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서로의 갈등을 해소한 배트맨과 슈퍼맨은 둠스데이를 상대하게 되고 여기서 그나마 영화를 하드캐리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더우먼이죠. 이상하게 DC의 영화들은 바로 이 여성 캐릭터들이 하드캐리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원더우먼이 그랬고 스와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이 그러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영웅들이 간신히 힘을 합쳐 둠스데이를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약간의 출혈이 있었죠. 바로 슈퍼맨의 죽음이었습니다. 배트맨과 원더우먼과 함께 이 저스티스 리그의 중심축이 되는 슈퍼맨이 그것도 DCU의 겨우 두 번째 영화에서의 죽음이라니. 여기서 어떻게 그를 다시 데려올 것인가. 슈퍼맨의 부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실망을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원더우먼의 팀 OST 듣고 오셨습니다. 원더우먼이 개봉했을 당시에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ird World, 더 제3세계에 속해 있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부가 설명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모르는 더 알맞은 표현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제 3세계에 속해 있었던 저는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밌는 경험이자 에피소드들이 참으로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제 3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영화관에서 원더우먼을 보지 못했고 이제 나중에 저희 센터로 그 3세계에 속해 있었던 센터로 온 영화 파일을 이제 들고 온 친구 덕분에 이 원더우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원더우먼에 입덕했던 저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갈가도 이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원더우먼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장 과정이 상당히 조금 오래 걸렸었어요. 이제 종교적인 용어 중에 크리스찬 버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학생들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 크리스찬 버블은 그 뜻이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교리에 너무 심취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끼리 가끔씩 이제 맥주 한잔 할수 있잖아요. 그 맥주 한잔 할수 있다고 볼때이 크리스찬 버블에 갇힌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들을 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가 그런데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흑백 논리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이게 그저 하나의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만약 듣고 계신 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특정 종교나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까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제 친구가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버블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말일 뿐이기 때문에 뭐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원더우먼이 이 버블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버블에서 나와 현실을 직시한 그 성장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극중 스티븐 트레버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온 원더우먼에게 있어 미션은 딱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저 적진으로 침투해서 그 적장의 목을 따오는 것, 적장을 죽여버리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싶이 몇천 년 전에나 가능한, 뭐 삼국지에서나 가능할 무쌍의 이야기지, 현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전쟁은 명분으로부터 시작해 명분으로부터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건데, 우리가 너희를 침략해가지고 너희를 이제 뭐 싸그리 다 쓸어버릴 건데, 그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이 명분이라는 겁니다. 이 명분 없이 상대방을 공격했다가는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으로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왕따와 따돌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으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 명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버블에 갇힌,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을 인간 세상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남자가 없는 그런 뭐 전쟁이나 분란, 환란,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없는 아마존이라는 온실 속에서 자라왔던 원더우먼이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휴전협정을 하려 하는 상황 속에서 굳건히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적을 섬멸하고자 하는, 적장의 목을 따오려고만 하는 원더우먼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물론 마지막 전투에서 이런 원더우먼의 모습이 부서지고 말죠. 적으로 추정되는 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향한 분노와 파괴의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자 원더우먼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만 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전쟁과 악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파괴는 언제든지 다시 솟아나는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괴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의 이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원더우먼에게 스티븐 트레버가 인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구한 그 장면이었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조엘이 카렐에게 했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때가 되면 넌 인간을 도와 기적을 이루어낼 거야. 표면적으로 보면 스티븐 트레버는 원더우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원더우먼과 같은 강인한 신체도 없고 뭐 방패도 없고 검도 없고 뭐 올가미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영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웅을 구해줍니다. 영웅이 정신을 차리고 인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놓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영웅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주체로 만들면서 다크나이즈 라이즈에서 배트맨의 고든 형사에게 말했던 영웅은 누구나 될 수 있어. 소년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면서 세상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고 다독여주는 것처럼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영웅이지 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싸움을 하고 인류를 구원했던 것은 원더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원더우먼을 구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웅을 구한 평범한 사람, 우리는 그들 또한 영웅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원더우먼은 드디어 그 버블 속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원더우먼이 한 대사, 이건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무얼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난 사랑을 믿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가치관을 설명해주고 흔들렸던 자아가 확실해지는 대사입니다. 첫 장면에 그녀의 독백인 세상을 구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곳을 해서 우리는 그녀의 버블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그녀의 그 다음 독백인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안에 거대한 어둠이 보였다 해서 그 버블이 깨어졌던 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티븐 트레버라는 영웅을 통해서 원더우먼이 결국 모든 악과 어둠에 대한 해결책은 사랑이다라는 그녀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원더우먼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는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첫 여성 영웅의 단독 영화로서 무척이나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화였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나마 흔들리고 있는 DCEU를 잘 지탱해 주었고 이러한 그녀의 활약은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계속됩니다. From the bloody cross. top of Calvary to the beach of Malibu. Everybody knows it's coming apart. Take one last look at the Sacred Heart before it blows. Everybody knows. 네, 레너드 코엔의 Everybody Knows 듣고 오셨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오프닝 씬의 이제 배경 음악이었죠. 가사를 살펴보면 이제 매우 비관적이고 세상의 어두운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트 계층의 위선과 기만, 나약하고 없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사회 곳곳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까지 슈퍼맨의 죽음 이후를 그리는 영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프닝 씬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볼 수가 있죠. 희망이라는 그 비콘 자체였던 슈퍼맨의 죽음 이후로 다시 한번 어두움에 휩싸인 이제 메트로폴리스와 고담에서는 그 두려움을 먹고 사는 파라디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영화는 시작하게 됩니다. 배트맨과 원더우먼의 존재, 그리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새로운 세 명의 캐릭터들까지 영화는 모든 흥행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스토리텔링이 영화의 흥행에 발목을 잡습니다. 슈퍼맨을 되살리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희망이라는 그 비콘 자체를 되살리는 것, 마더박스의 엄청난 힘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슈퍼맨의 육체, 그리고 무엇보다 배트맨이 말하고 있는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존재. 그저 슈퍼맨이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명의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힘으로는 스테판 울프를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아이콘이 되어야만 하고 그 누구나 따르고 납득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알프레드에게 배트맨은 이러한 점을 그는 나보다 더 인간적이었어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일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배트맨은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고담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초반 부분에서 배트케이브에서 배트맨이 어떤 낡은 갑옷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배트맨의 패밀리 중 한 명, 로빈이라든지 그 패밀리 중 한 명이 조커에 의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아마 이 죽음에 대해 본인의 죄책감을 느끼고 혼자 이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익숙했던 이제 배트맨이 영화 내내 리더의 자질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를 규합하고 슈퍼맨을 되살리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남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을 서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 파라디몬들에게 이제 쫓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배트카를 타고 이제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서 모두가 그를 구하러 오자 제일 먼저 한 말도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알프레드는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팀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남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남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이라 그렇다 치고 너그럽게 넘어가도록 하죠. 문제는 더 큰 스토리텔링의 부재가 바로 스테판 울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되살아나서 팀에 합류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악당. 그 많은 파라디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악당. 저스티스 리그라는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것도 모두 초인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의 팀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자랄 판에 파라디몬들은 그가 혼자 싸우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결국 그는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본인이 컨트롤하던 파라디몬들에게 좋은 영양분이자 밥이 되어주는,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우리의 악당.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점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들만 나열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인 스토리텔링의 부재, 전체적으로 어둡고 진중한 분위기의 DC가 조금 더 코믹스러워진 점, 무엇보다 배트맨의 너무 가벼워진 존재감 등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DCU의 영화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한 번은 더 참고 넘어가 줍시다. 우리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각각 캐릭터들이 괜찮은 비중과 설정 등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배트맨과 슈퍼맨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캐릭터들이니 제외하기로 해도 원더우먼, 그리고 내년이 아니죠. 2018년, 자꾸 까먹네요. 그리고 올해 개봉 예정인 아쿠아맨까지 너무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문제는 그 재미있고 흥미로운 캐릭터들을 다시 어떻게 소개시킬 것이냐 하는 스토리텔링의 문제겠네요. 아마 그 스토리텔링만 고쳐진다면 마블의 버금가는 DCEU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방의 잡다한 이야기 그 첫 번째는 DCEU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영화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블과 같이 스토리와 그 세계관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영화들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DCU의 영화들과는 조금 떨어진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과는 조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짧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른 DC의 영화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모든 캐릭터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제 그 스토리텔링은 온데간데없고 진정한 악당의 부재,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여성 캐릭터인 할리퀸의 독보적인 존재감에 의한 영화의 하드캐리. 뭐 당연히 칭찬할 점보다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수어사이드 스쿼드 2편도 제작 뭐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하니 뭐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긴 힘드니까 다시 너그럽게 다음 영화를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뭐 하루하루 보내다가 생각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잡다한 이야기는 매주 하나씩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올리고 싶을 때, 그리고 올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거는 이제 한 주에 적어도 한 에피소드씩은 올리고 싶은데 가봐야 알겠네요. 뭐 어쨌든 제가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녹음도 하고 네, 편집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잘 자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우리 마지막 곡으로는 Stay Tune의 굿나잇 들으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면증이 심할 때 들으면서 자던 곡인데요. 뭐 지금 주무실지, 뭐또 언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한번 들어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잘 자고 우리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목소리로